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3,051명의 일꾼들과 청년들 격대 지휘관, 대원들, 건설자들에게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 기념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제1270호를 25일에 발표했습니다.